6. 하나님의 해원 성사와 효자의 길. 1. 참 아버님이 걸어오신 복귀의 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결의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걸 알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용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터지더라도 해방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원한에 사무친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고문에 쓰러져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내가 몰려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내 갈 길을 지켜달라고, 날 구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나이로서의 내 여력을 갖고 있고 내 기백을 갖고 있고 싸울 수 있는 자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이 부족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나를 구해주겠지. 그 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앞에 준비해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저놈의 자식 저거 하며 분을 참지 못해 입을 다물고 두고 봐라, 몇 개월만 두고 봐라, 그러면 옥살박살되고 터져나가더라 이겁니다. 그걸 보면 이상하지요? 그래서 혀를 깨물면서 내가 많이 참습니다. 내 입으로 저주를 못합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내가 내 입으로 저주를 할 수 없어서 입을 물고 있어도 그 원한을 다 하늘이 풀어주더라 이겁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인된 국권을 가지고 아시아의 5천년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백의 단일민족의 권위를 갖추어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방 후에 나는 그런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런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시아는 우리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세계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향하는 곳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틀림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원한의 씨를 품고 있는 내가 안식이 어디 있어요? 갈 길이 바쁩니다. 천년사를 전부 풀며 가야 할 갈 길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40평생 눈물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 걸음을 걸어온 사나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녘 땅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동산을 맞이하여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싹터야 될 텐데, 하나님을 배반한 싹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는데 그 얼굴을 돌이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다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공산세계도 고마워해야 하고 민주세계는 더더구나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전진할지어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어떤 전도부인이 통일교회에 죽자사자 나오다가 내가 자기 역성대로 안 하니까 떨어져 나가서 잘 됐군, 하나님의 아들이 저 꼴이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감옥에서 사라질 사나이가 아니야. 나는 해방의 세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다 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놈의 얼굴이. 요전에 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됐구나 했어요. 나는 그러고 사는 사람입니다. 5대 주권자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니까 내가 한번 만나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다 하고 나서 청산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자신은 이 땅에 올 때에 어떤 입장에 섰느냐? 하나님의 원한의 심정이 남겨진 아들로서 완성한 사랑을 하지 못한 것, 형제로서 완성한 사랑을 하지 못한 것, 부부로서 완성한 사랑을 하지 못한 것, 부모로서 완성한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의 고개를 탕감하여 풀어주는 자리에 섰습니다. 타위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타위적인 창조 이상을 중심삼고 투입해가지고 참사랑을 번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천하를 커버하고 본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데는 원수로서 발길로 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랑으로서 자연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 굴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내가 술술을 쓰려면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참아온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에 지금까지 40년 참자니 오죽했겠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할 텐데 오죽했겠나. 이 말입니다. 한 번은 내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의 중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돌아보니 또 그렇게 나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주시듯이 이제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회고해 볼 때 40년 전 선생님은 나라에 몰리고 기성교회에 몰리고 전부 몰려 광야에 쫓겨난 고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역사적인 기준을 다시 찾아 세계적인 판도를 만들어야 할 뜻을 앞에 놓고 이 뜻을 이루어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2차 대전 이후 하늘편으로 확장해 놓은 승리적 기독교 문화권과 자유세계를 통치하는 미국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된 입장에서 이걸 잃어버린 비통함과 다시 40년 탕감 복귀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이래 몇십만 년, 몇백만 년 걸려가지고도 못한 인간의 역사를 종결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나는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을 모르고 밤을 아침같이 새벽같이 느끼면서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노름을 해온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죄, 누구보다도 비통한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일신이 갈갈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가루가 되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모든 날아가는 세포는 하나님의 한 점의 세포라고 울부짖을 수 있다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보람있는 죽음이라고 하면서 죽음길을 찾아 뒤넘이치고 있습니다. 뒤넘이치다 보니 망할 줄 알았는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늘 땅에 사무친 원한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 라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참부모의 입장에 서야 할 비통한 사연을 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주셨습니다. 아무리 통일교회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만 네버런 문의 사상에 하나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통일가라는 것이 오늘날 해방권에선 통일가라는 것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축복받았다는 패들이 움직이는 그 거동거리가 오늘날 악마의 사촌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싸움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다 하고 내가 서러워할 때 아버지께서 눈물 흘릴 것을 염려하면서 내가 매맞는 자리에서 참기 어려운 비통한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처참한 자리에 설까봐 염려하여 내 비통함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를 악물고 내 눈물이 떨어질 때 하늘의 눈물이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울부짖고 원수를 갚기 위한 도상에서 선봉장으로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서는 용자가 있다 할진대 그 용자 앞에 하나님이 100배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충신이라 할까, 내 이름을 효자라 할까, 내 이름을 열려라 할까. 지상의 역사상에 어떠한 귀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너 이상 귀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이 머리를 숙여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나은 총재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외로운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외롭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역사시대의 외로운 자리에서 비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삼고 그곳을 저주하면서 자기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시련 때문에 후퇴할 사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시련을 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죽겠다는 사나이가 개인적인 과정에서 항서를 쓸 수 없습니다. 비겁할 수 없습니다. 옆에 내가 반대해도 잘라버렸습니다. 자식이 반대해도 잘라버리고 부모가 반대해도 잘라버리고 나라가 반대하는 4천만, 6천만이 반대하는 길을 간 사람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일생에 이것을 고치고 또 채워놓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보면 선생님의 생애는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생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요. 선생님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비통함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상에서 비참한 남자입니다. 그러한 고생을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잘난 체하고 으스대고만 있지 선생님의 고생을 모릅니다. 어머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6천년간 수고해서 남긴 공적을 다 잃고 흥남 수용소를 찾아간 선생님의 비통한 사연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처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 땅의 미래의 소망으로서 해방의 민족이 되어 나를 환영하려 했던 그 무리가 구름 속 지옥으로 꺼져가는 암흑세계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통곡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너희들은 꺼져갔지만 나는 다시 내 갈 길을 가서 광명한 아침 해를 안고 너희들을 다시 찾아가서 해방해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소리를 지르던 그 소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적마다 기도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셨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손을 잡고 통곡을 하며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았느냐, 내 아들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목을 놓고 통곡하는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인연은 천년 역사에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눈물을 닦고 곡소리를 그치고 내 아들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아들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한 하나님의 입장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 용사가 될 것이다.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한 전장이 비참할지라도 나는 그 전선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것이 선생님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세계의 핍박이 몰려와도 고독 단신의 핍박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에게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이것이 레버런 문의 자랑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왼쪽으로도 믿을 수 없고 바른쪽으로도 믿을 수 없고 동서남북, 전후 좌우 전부 다 믿을 수 없더라도 절대적으로 믿다 보니 중앙선에 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하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독재성이 많습니다. 의논할 수 없습니다. 틀어져 있으니 강제로라도 각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 인류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겁니다.